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11월 17일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일주일, 2주일 잘 지내셨나요? 제가 저번 주에 제 나름대로 일이 있어갖고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휴원을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갖고 애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었네요. 예, 저는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장은하고요. 계속 이어서 오늘에서야 좀 끝날 것 같은데 화가 최용건님의 진동리 일기 조금은 가난해도 좋다라는 책을 오늘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겨울 파트네요. 겨울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지금 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겨울 골경민 계절의 기족 새들에게 먹이를 주다 농사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봄철이면 허리춤에 삐삐를 차고 날던 새들이 한파가 몰아치는 소환 대안이 가까워 오면서부터는 양벌의 하얀 기마개를 하고 나타난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재재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 창밖을 내다보니 고야나무 가지 위에 하얀 귀마개를 한 일단의 박새떼들이 몰려와서 실내를 기웃거리고 있다. 참으로 따뜻해 보이긴 했는데 평소 잘 나타나지 않던 새들이 요즘 들어 이렇게까지 집 둘레에 자주 날아드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동안 내린 폭설로 인하여 먹이 사정이 나빠진 때문인 것이다. 같다. 더러는 관에서 헬기를 이용하여 야생 조수들에게 줄 먹이를 이산저산 뿌리며 다니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나도 메조나 보리쌀 정도를 사다가 마당에 뿌려놓든지 해야겠다. 마음속에 DMZ 입동이 지난지 닷새째 되는 오늘 밤사이 한계령을 비롯한 영동 산간지방과 방태산엔 이미 한 차례의 눈이 퍼부었다. 커튼을 열어젖히니 푸르른 여명 속에 방태산 정상의 눈이 만년설처럼 아득히 쏟아 보인다. 서늘하도록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저와 같은 풍경들이 없다면 경제력이라든가 물적 토대가 취약한 화가가 황량하기만 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깨끗한 자연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조물주께 무릎 꿇어 감사를 드린다. 광활한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도회지 삶과는 달리 자아를 풍경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풍경 속으로 해방시키는 것이리라. 가끔씩은 시골에서도 시골 생활답지 않게 넓은 공간을 영유하지 못하고 협소한 공간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곤 한다. 알고 보면 모두 마음속에 DMZ라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DMZ라니. 그렇다. 마음속에 유해를 하여둔 너와 나를 위한 공간, 관용과 배려에 의하여 준비된 공간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선 DMZ라고 하는 완충 공간 없이 철조망만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단치 않은 군사적 돌발 사건에도 자칫 오판으로 인한 충격전이 벌어져 마침내는 쌍방이 원치 않는 남북 간의 큰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은 전에 비하여 우리들 서로의 마음속에 완충지대를 넉넉히 설정해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주로 도회지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일조권 따위와 같은 다툼도 따지고 보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토지 소유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웃 간의 갈등은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웃 마을에서는 토지 활용 문제로 인한 살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몇 해 전 시골로 땅을 사가지고 돌아온 김모 씨 앞에 나중 토지를 매입하여 들어온 이모 씨가 건축을 하면서 빚어진 사건인데, 그렇게 될 경우 김 씨 집은 그야말로 이제껏 누려오던 전원의 광활한 경관이 졸지에 탁 막혀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씨의 계획대로 집을 짓게 된다면 뒷집 김 씨네는 드넓은 시골에 살면서도 내내 남의 집 등짝이나 쳐다보고 살아야만 하는 답답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판이었다. 사람들이 전원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넉넉한 공간과 탁 트인 전망.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서 시골로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생각다 못한 김 씨가 여러 차례 이 씨에게 설득을 하고 진정을 하였지만 이 씨는 막무가내 그야말로 내 땅에다 내 집을 짓겠다는데 무슨 간섭이냐라는 식이었다. 사실 이 씨 측으로서는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약간만 비껴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뒷집의 전망을 가로막지 않고 자신의 집도 어떤 불편사항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 참다 못한 뒷집의 김씨는 그러면 두고 보자. 나도 우리 집 땅에 내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테니까 하면서 두 집 사이를 경계로 하고 있는 지점에 바짝 가까이 가시 철조망 울타리를 둘러쳐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터의 형세로 보아 이 씨 집터는 가실 철망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포로 수용소나 다름없는 아주 살벌한 모양새를 면치 못하게 되어버렸고, 이 씨는 더 이상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모두 이웃 간의 마음의 DMZ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합법적이기는 하나 자신의 권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에서 빚어진 이웃 간의 불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 천평이라고 해서 모두 자신의 땅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10% 정도는 장차 이웃 간에 있을지도 모를 원치 않은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마을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시골 인심 좋다는 말은 다름 아닌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에 비하여 만촌 공간을 넉넉히 지니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비무장지대에 가보면 아름다운 야생화라든가 철새, 동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이자 지상 낙원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처럼 우리들이 바라는 평화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유해해둔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니 손톱만큼의 여유공간도 없이 경계선만으로 구획되어진 도회지의 삶 속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인심과 평화로운 풍경은 관용과 배려에 의한 완충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신의 값진 선물이다. 정의, 믿음,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을 삭막한 이땅 위에 내려보내신 것은 신의 역사이나 그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마음속에 DMZ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몫일 것이다. 바람이 분다. 저 앞집과 저 뒷집 사이에서 눈부시게 기침을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갈대의 무리들은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가꾼 이 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이리라. DMZ. 예, 제가 10년, 15년 전에 한번 가봤었어요. 일 때문에 DMZ에서 2박 3일, 몇 번을,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일정 동안 그 안에서, 예, 장병, 국군 장병 아저씨들이죠? 그분들이랑 같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 뭐 관찰하고 하는데, 저는 철새라든지 새들은 못 봤고, 야생화는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삭막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갔던 게 봄이어서 그랬나? 삭막하진 않았고, 참, 포근한 느낌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 뭐, 포탄 자국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지금 DMZ이라는 게 참, 느낌이 되게 생소하네요. 요즘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완충작용. 서로가 필요한 거인 것 같네요.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기찬의 감기 듣겠습니다. 없는 거잖아. 너 때문에 많이 울고 웃으면서 그래도 참 행복했었는데 1년이면 괜히 돌아올 수 있니 기다리란 말도 하지 않는 거니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말 못하는 나를 이해해줘 제가 좀 감기를 많이 들죠. 이기찬은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감기는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가사도 외우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월 전물 무렵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첫사랑인 첫사랑 옛 애인의 생머리 같은 초겨울 바람이 불어간다. 구슬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줍다. 날씨도 푸근하여 하루 종일 집과 밭 주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였다. 지난 가을 수확 후 게을러 미처 못 걷어들인지 못한 멀칭용 검은 팩 비닐들이 바람에 날려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등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보기 흉하게 흩어져 있었다. 이래저래 수거한 쓰레기 양이 경운기로 하나 가득 되었다. 오랫동안 경운기를 사용하지 않은 탓인지 시동키를 아무리 돌려보아도 엔진 앞머리 부분에서 틱틱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 호탕한 발진음이 끝내 터져주지 않았다. 아마도 배터리가 방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수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는 쇠 막대기로 된 시동 핸들을 꽂아 있는 힘을 다하여 한열 바퀴 한 정도 돌려댔더니 그제서야 시굴시굴 탕탕탕 골짜기 떠나갈 듯 요란한 소리를 터졌다. 구슬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디서 날라왔는지 잿빛 겨울 하늘에는 솔개가 유유히 날고 있다. 영혼의 새를 날려보낸다. 하루 중 어쩌면 가장 바빠야 할지도 모르는 이 시간에 잠을 청한다. 아침 식사 후 한 시간 남짓 지난 이 시간 투명한 햇살이 골짜기에 퍼지는 이때를 기다려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든다. 자리에 들어 영혼의 새를 창밖으로 날려보내는 아침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육신을 떠난 새들은 물푸른 나무 가지 끝에 올라 마당을 굽어보고서는 허공을 선회한 후 자유롭게 사라진다. 죽음이란 조롱의 창살이 노쇠하여 더 이상 새들을 가둘 힘을 잃었을 때 새들이 조롱을 떠나는 현상이다. 그처럼 육신이 노쇠하여 이제는 영혼을 가둘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때 죽음은 찾아올 것이다. 잠을 청한다. 장차 나에게 닥쳐올 죽음의 무게를 가볍게 덜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조금씩 그렇게 영혼의 새를 육신 밖으로 날려보낸다. 상서로운 예감. 초겨울 서리빨이 하얗게 선 바디랑을 바라보며 드는 아침 식사가 좋다. 게다가 불현듯 생강의 펠린이라도 씹히는 날 아침의 서기로움이란 미확인 비행 물체가 하늘의 언저리를 스치듯 구강 속으로 신비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미각은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상서로운 기분에 젖게 한다. 보통도 생강이 씹히면 참 싫어들 하는데 이분은 생강 씹히는 걸 좋아하네요. 상서롭다로까지 새롭게 생각해야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번지점프를 하듯 깊고 아득한 맛의 반야차를 즐긴다. 며칠간 이 골짜기에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비가 뿌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개다. 오랜만에 각설탕처럼 굴러들어온 햇빛과 함께 어울려 집안에서 놀다. 창밖으로는 가슴이 철렁하도록 푸른 겨울 하늘에 새들이 다시 날다. 멋진 하루네요. 오색은 다투어 묵으로 돌아가니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다. 버적버적 구두 위에 징박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들길을 걸었다. 얼음이 얼어 개천변에 묶인 갯배는 요지부동. 그렇다고 해서 징검다리를 건너 뛸 수도 없다. 밤사이 돌틈을 비집고 열심히 흘러내리던 방태천이 물보라를 일으켜 징검다리를 매끄럽게 얼려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무 개 남짓이나 되는 돌들을 일일이 실족하지 않고 무사히 다 건너뛸 자신이 없다. 하는 수 없이 지난 여름 닭을 부대자루에 넣어 둘러매고 걷던 오솔길을 따라 큰 길로 나아갔다. 지금이야 꽃도 지고 잎새도 져버려 쓰러져 버린 칫솔처럼 척박해 보이는 그런 보또란 길에 지나지 않지만 그때는 물오리들이 놀라서 날아오르고 천남성과 보랏빛 단출한 붓꽃 따위들이 여기저기 만발하여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변방의 호젓한 기쁨을 마음껏 누렸었다. 겨울이 좋다. 묵화를 하는 나로서 골격이 서는 겨울이 둔엄하면서도 격렬한 느낌이 각별하기만 하다. 오색은 다투어 묵으로 돌아가나니 두 손을 모으지 않고 어찌 우리 이 겨울을 날 수 있으랴. 이번 곡 좀 기네요. 그래도 읽고 노래 들릴게요. 들려드릴게요. 발음이 오늘 좀 꼬이네요. 패싸움. 날만 새면 선한 놈들에 둘러싸여 지내느라 하루하루가 새롭기만 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사철과는 달리 요즘은 농한기라 딱히 할 일도 없어 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독서로 소위를 삼는다. 읽고 있는 책은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이다. 사랑하는 반려자 스콧 니어링과 함께 반생을 미국 버먼트의 숲속에서 농장을 일꾸면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한 여인의 회고록이다. 젊은 날 한때는 크리슈 나무르트의 연인이기도 하였다. 가슴에 잔잔히 다가와 둥지를 트는 감동적인 말은 동물들은 열등하지 않으며 형태가 다른 우리들의 자아입니다. 라는 구절이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이라 생각되었다. 나아가 우리들의 혈부치들이 어디 동물들뿐이겠는가. 돌도 나무도 구름도 모두가 우리들의 또 다른 형태의 자아이리라. 집에 오리 다섯 마리와 닭 네 마리가 있다. 물이 꽝꽝 얼어붙는 겨울이라 그런지 특히 물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저분하고 거칠해 보인다. 개천에 내려가 자맥질을 하며 매일같이 물로 깃털을 다듬어야 할 놈들인데 방태천이 얼어버린 데다가 마당에다 내놓은 물그릇마저 수시로 얼어붙어 몸에 물을 끼얹을 수 없으니 몹시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름철엔 얼핏 고니와 같은 우아한 자태로 개천을 떠돌기도 하던 놈들이었는데 요즘은 한결같이 꾀대지한 미운 오리 새끼들을 빼닮았다. 그래서 닭들과 곧잘 물싸움을 벌이곤 한다. 평소에 가만히 행동을 관찰해보면 닭들에 비하여 오리들의 위계질서와 단결력이 더 강해 보이는 듯하다. 그놈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꼭 열지어서 행동을 같이 한다. 한 놈이 물을 마시러 가면 남은 오리들도 모이를 먹다 말고 우르르 따라서 물을 마시러 가고 한 놈이 밭으로 가면 또다시 어김없이 열지어 밭으로 향하곤 한다. 대체로 보면 그 우두머리는 순놈이 맡아서 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닭들은 비교적 제 취향에 따라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편이다.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데 닭들마저 끼어들어 물을 축내려 하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뒷꼬리가 말려 올라간 대장 수오리가 숫오리가 주둥이를 길게 들이밀며 닭의 목을 꽉 쪼였다. 그러다가 선제 공격을 당한 수탉이 움찔하여 놀라 물러섰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매번 수탉이 목이라도 좀 축이려고 물그릇에 접근하면 기세 등등해진 우리가 자꾸만 쪼아대곤 하였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수탉이 이번에는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지 질세라 달려와서는 물을 먹고 있는 대장오리의 등을 발로 뛰어오르면서 등을 밟고 뛰어오르면서 뒷목의 깃털이 뽑히도록 쪼아대니 대장오리가 맥없이 픽 쓰러졌다. 정말 순간적인 일이었다. 그것을 본 다른 숫오리가 동료를 도와 목을 길게 빼서는 부리를 뒤집어 괴이한 권법으로 수탉을 맨 공격하였고 마침내 여기에 작은 수탉도 가세하니 그 물그릇을 둘러싸고 삼시간에 오리와 닭들 간에 요란한 패싸움이 벌어졌다. 겁먹은 남탉들은 부리가 파랗게 질려 저만치 물러나 계속 꼬닥꼬닥하며 울어대고 남은 오리들은 언성을 높여가며 모총이 터져라 연신 꽥꽥하며 수탉을 향하여 야유성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덩치가 작은 오리들의 새가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리들은 슬그머니 주랭랑을 놓았고 결국 패싸움은 닭들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밤이 깊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다. 지금쯤 닭장 안에 횃대 위에서는 닭들이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횃대 아래에서는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고운 꿈들을 꾸고 있을 것이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그릇을 좀 더 큰 것으로 구해다 놔야겠다. 오리와 닭들의 패싸움. 새롭겠는데요. 예,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내 맘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문득 보고 싶어서 문득 그리워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 가슴은 온통 너로 가득 차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처럼 어렵다. 명예혁명. 문을 여니 살의 긴 밭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그야말로 산가는 명예혁명을 치른 것이다. 생상을 들으며 잠자는 오리들. 점심 식사 후 갱이와 복룡 꼬챙이를 들고 3시간 동안이나 뒷산을 헤맸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미 한때 약초꾼들이 소나무 그루터기마다 꼬챙이로 찔러대면서 지나간 후였다. 그저 산행을 하면서 틈틈이 양지바른 산등성이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일이 좋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솔숲을 헹구는 맑은 바람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일이 좋았다. 요즘처럼 이렇다 할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농한기에는 밥 먹는 일이 왠지 송곳스럽기만 하다. 밥솥뜨기가 미안해 수저를 들기 전 주변을 한 번쯤 힐끔 둘러보는 습관이 되었다. 아내에게 미안한 건지 아니면 천지신령께 유감 천만인 건지. 저녁상을 물리니 오늘도 밤하늘은 청명하다. 별들은 판박이처럼 어김없이 초롱초롱하고 달빛은 닭장 위에 눈이 부시도록 내려쌓인다. 밤하늘의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마도 오리와 닭들이 횃대 위에 올라앉아 한층 고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 모양이다. 사랑스러운 저놈들을 위하여 오늘 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며 궁리를 하였다. 그렇지, 창문을 열고 생상에 바이올린 협주곡 3번 2악장을 틀어주는 일이다. 골짜기에 울려 퍼지도록 크게 틀어놓은 것이다. 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지 횟수로 20년이 넘는 라이선스판인데도 소리는 아직도 여전하다. 생상의 음악이 그렇듯 오늘 밤처럼 밤과 썩 잘 어울리는 우아하고 감미로운 곡이다. 창문을 여니 희미한 불빛이 바디랑을 건너뛴다. 모르긴 해도 지금쯤 오리와 닭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생상의 바이올린 선율에 취해 꿈속에서나마 날개를 활짝 펴고 평소에 그리던 방태산 하늘을 훨훨 날고 있을 것이다. 우리 집 지붕 위도 날아보고 놀빛 아름다운 선앙당 높은 가지 위에서도 앉아보겠지. 닭들은 오리들의 꼬리를 물고 오리들은 닭들의 꼬리를 물며 다투어 창공을 날면서 오늘도 하루해가 지났다. 어제와 내일을 잊고 사는 생활이 감미롭기만 하다. 나도 이제는 마음을 접고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그리움의 극지. 밤길을 지나다 산간 독립과학의 불빛을 만나면 한없는 그리움으로 그 집 영창에 기대어 새벽이 올 때까지 밤을 밝히고 싶어진다. 반가 사유상을 보는 마음. 백두대간의 하늘이 섬광처럼 밝아오면서 새해 새아침이 열렸다. 눈 내린 방태산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광희롭고 창바 고야나무 가지 끝에는 하얀 눈꽃들이 두 눈의 수정체를 태울 듯 아프게 피었다. 그리고 내린 채를 향하여 흘러내리는 집앞 열목 소리는 여인네가 새벽에 일어나 양치를 하듯 또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오늘 아침엔 누구나 한 가지쯤의 간절한 소망을 가슴속 깊이 품고 하루를 시작했으리라 믿는다. 자고로 세상의 수많은 어휘들 중 가장 많이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해왔고 또 설레게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나는 반가유상을 하나 갖고 싶었다. 바라보면 머리가 천공을 향하여 열린 듯한 자세. 그래서 심신이 무한한 우주의 시공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듯한 반가유상 하나쯤을 머리맡에 두고 지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1월 성신과 함께하는 생활보다 더 큰 행복이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 또 있을까? 사유상의 어깨 위로는 해가 뜨고 지고 아마 위로는 달과 별이 돋아오를 것만 같아서이다. 가끔씩 반가유상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서양과 도양인들의 조형의식을 비교하는데 좋은 사례작품으로 들어지곤 한다. 같은 명상을 주제로 한 조형물이지만 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작자 미상의 반가유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지는곤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사유의 방황과 혼돈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반가유상은 마침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우주의 정신과 합의를 이룬 한 인간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가유상만 보면 1월 성신이 제자리를 찾아 안전하게 궤도를 운행하는 우주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비록 복제품이긴 하겠지만 오래전부터 나는 깊은 명상의 세계에 잠겨있는 반가유상을 하나쯤을 꼭 손에 넣고 싶었다. 그것도 중국 북이불 양식의 영향을 받아 육신이 세장해 보이는 삼국시대의 것으로. 생각해보면 질서에 의하여 자연이 안전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들에게 더 큰 안도와 함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선물은 없는 것 같다. 자연의 섭리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실로 마음의 화평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행복이란 이윤의 쟁취나 자산의 축적이 아니라 1월 성신의 운행처럼 조화와 균형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로움이다. 그래서 나는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실천해 보여주고 있는 1월 성신과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다. 우주의 정신과 하나가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들은 밑가에 잔잔하면서도 결코 위별나지 않는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 온다.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 오는 업보인 것이다. 두 손 모아 나는 오늘도 나만의 행복 기도문을 외워본다. 해와 달과 별이 항상 나와 함께하리라. 겨울 한가운데 사풍에 비둘기 굵어지고 한살의 손마디가 굽는 것을 보니 이제 올 겨울도 깊어가는가 보다. 내린천 골짜기 어디에선가는 억새고 천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잠시만요. 이게 얼마나 더 남았는지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예, 눈 오는 날.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양심적인 혁명가가 있어 그를 쫓아 세상 끝까지 달려가고 싶다. 눈은 다들 기다리고 있죠. 저도 눈이 많이 오면 귀찮기도 한데 눈이 또 안 오면 또 눈을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들으실 노래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해 세계. 설 연휴 마지막 날이다. 아직 추위는 가시지 않았지만 찬바람 속에 실려오는 2월의 햇살이 따사롭다. 방태천의 얼음장도 조금씩은 풀리는 듯. 하지만 아직 그늘진 오솔길은 얼음이 녹지 않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다. 무엇보다 이 골짜기에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전령은 개천가의 버들개질이다. 봄 기운을 눈으로 확인하고픈 마음에 개천가로 발길을 돌렸더니 아닌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와 꼭 같은 모습으로 버들개지는 은여우 피터를 반짝이며 그렇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문득문득 생각이 멎을 때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청아한 물소리가 단가와도 같이 맑게 들려왔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부지런한 화가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점 정도의 작품은 남기는 모양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점은커녕 요즘 같은 추세대로라면 한 계절에 한 점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듯하다. 풍경을 주 소재로 삼고 있지만 가끔씩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경우엔 기분 전환을 위하여 재미삼아 염소를 그려보기도 한다. 묵색이 창륜한 흑염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붓에 먹을 듬뿍 찍어 운필을 하고픈 충동이 절로 들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심은 중도, 묵화의 정신은 중도의 세계로 돌아감에 있을 것이다. 그림에 있어 중도의 세계란 사실도 비구상도 아닌 사이의 세계, 곧 사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이다. 일찍이 북송대의 문인으로서 서화와 시문에 뛰어났으며 독서가 만권에 달하여도 율은 읽지 않는다고 할 만큼 천성이 자유인 소식은 그림을 그릴 때 사실적인 표현에 얽매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내면의 혼만을 그려내려 하는 것은 미망을 쫓아 헤매는 젊음의 감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물에 치우치면 사실의 세계, 사람에 치우치면 비구성의 세계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나치고 치우침은 상괴를 이탈한 병이다. 눈을 반쯤 뜬 상태 중도의 세계, 사실도 비구성도 아닌 중도적인 사이의 세계 속에서만이 세상은 온전하고도 건강한 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계를 일러 묵화의 세계라 하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리라. 오전 중에 목련꽃이 지듯 주먹만한 한방눈이 내려 오랜만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더니 오후로 접어들면서 비로 바뀌어 내리기 시작한다. 낮 기온이 영상으로 상승한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한과 대한 사이에 엄동설한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이 겨울 이 골짜기에 비가 내리다니 눈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몹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 전 같으면 뜻밖의 기상이변에 모든 매스컴들이 대서특필하고 구도 부족해 기상 전문가의 입을 빌어 이상 난동 현상에 대한 해설을 닫느라 법석을 떨었을 하기도 한데 이젠 이러한 기상 이변쯤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기이한 사건도 아니어서 전과는 달리 매스컴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인가 늘상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다. 고개를 들어 문득 창밖을 바라보려니 겨울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개천가에 억새풀들이 청승맞아 보인다. 필시 흐느끼고 있을 것이다. 가끔씩 일상이 무료해질 때면 마당에 나가 골짜기 사이로 솟아오르는 방태산을 바라보곤 한다. 정상부에는 하얀 꽃이 쌓여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산에 대한 외경심을 갖게 한다. 아름답다. 아름다움이 극에 이르면 저토록 사람의 마음을 놀라움에 휩싸이도록 하는가 보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어찌 방태산 정상의 눈 하나뿐이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노래며 시며 그림인 것을, 신의 뜻이 궁극에 이르러 빚어내는 완벽한 예술인 것을, 가슴을 붉게 태우는 저녁 노을에서부터 발 아래 밟히는 한 톨의 조그만 모래 아래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신의 언어가 아닌 것이 없다. 잎새를 다 떨군 앙상한 나목도 신의 속삭임이며 땅 위를 구르는 낙엽과 흐르는 열물 그 자체도 이미 까닭을 밝혀야 한다거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시이며 그림인 것이다.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물리가 열릴 때 기쁨과 함께 우리의 눈과 입과 귀에서는 자연스레 노래와 시와 그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 살아있는 자여 노래를 부르라. 결혼식장에서 친지의 결혼식이 있어 예식장을 다녀왔다.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크고 작은 의식들 중에서 결혼식만큼 신선하면서도 기쁨과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는 통과 우례도 없을 것이다. 오늘따라 결혼식장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지나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들로만 보였다. 정자와 난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예식장 안을 헤엄치기라도 하듯 바삐 오가는 것 같았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마지막 노래일까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듣겠습니다. 저기는 창밖에 조세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벌써 연락 안 된 지가 한 달 두 달이 넘었어. 정말 우린 헤어졌나. 내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고 친구들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후회만.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매일 아침 퉁퉁 부은 두 눈 부끄러워 미치겠어.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 미워하지 않을래.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 미워하지 않을래. 사랑보다 미움보다 쉬운 기다림이 괜찮겠어. 그래 기다리고 있을래. 저기 어디선가 본 듯한 긴 머리 아가씨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따라가서 말 걸어봐. 미안 미안 미안해요. 외롭다는 기분은 이런 거였어. 친구들은 모를 거야. 보고 싶은 걸 안고 싶은 걸 어쩌지 어쩌지.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예, 시간이 지금 또 어지빠르게 남아서 오늘은 이게 다 끝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009년 11월 17일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장은아였고요. 아 혹시 그거 아세요? 내일 여기 길 건너 홍사랑에서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에서 1일 찻집 아니 1일 주점을 합니다. 예, 오실 분들 많이들 오셔갖고 기쁜 자리 좋은 자리 좀 빛내주시고요. 여기 이제까지는 요 밑에서 계속 바자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 올해부터는 바자회를 하지 않고 1일 주점을 하니까 오셔서 따끈하게 한 잔들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유성비가 쏟아진다고 하네요. 내일 새벽 18일날이죠. 18일날 저녁 새벽 그 다음날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가 정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날 저희 식구들은 별 보러 갑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마지막 곡 듣고 갈게요. 예, 일락의 예, 뱀밑에 예, 일락의 편한 사람이 생겼어 듣겠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내가 편한 사람이 생겼어. 어떡하냐? 응다 응다 랄랄랄랄라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맘맘맘맘말라 그대가 모르는 사람이 생겼죠. 아무도 상상도 못할걸.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내 마음을 알아요. 헤어져야 하는데 진심으로 이별해야 하는데 결심이 안 나는 것은 왜일까요? 정말 편한 사람이 생겼어.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어. 편한 사람이 좋아. 사랑해서 정말 잘 알게 연락도 하루에 열 번은 해. 아침에 이런 날 밤에 잠들 때까지 그대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람도 안 피우고 전화기에 다른 남자 번호 다 지울게. 근데 그대 떠난다니 어떡해요. 정말 편한 사람이 생겼어.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 좋아. 사랑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미워하며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 변한 게 좋아. 눈물 속 빼놓으니까 좋니. 너 때문에 아프니까 좋니. 내가 아픈 거를 알았다면 정말 내가 너무 아픈 거를 알았다면 편한 사람이 좋아. 사랑해서 욕하는 것보다 차라리